세계화 속도 내는 알리페이. 이번엔 태국 시장 진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엔트 파이낸셜이 이번에는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엔트 파이낸셜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자회사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엔트 파이낸셜은 태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어센드머니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엔트 파이낸셜은 자사의 금융 모델을 태국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향후 자본 투자 외에도 제품 기술, 업무 형태, 시장 운영 등에서 심도 있는 합작을 진행하기로 했다. 엔트 파이낸셜의 사업 모델을 참고해 태국에서 온라인 결제와 소액 대출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인들에게 외출 시 지갑과 현금이 필요 없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모토다. 양측은 지난 1일 홍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과 지분 비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엔트 파이낸셜은 중국 국내에서 확보한 입지를 바탕으로 알리페이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어센드머니에 앞서 인도의 제3자 결제 서비스 페이티엠, 한국 인터넷은행 K뱅크 등에도 투자하며 글로벌 포용적 금융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 영국, 룩셈부르크, 호주 등 6개국에도 이미 지사를 설립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엔트 파이낸셜의 알리페이는 현재 해외 이용자가 약 2억 명에 이른다. 중국 내에서의 이용자 수는 4억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 제3자 결제 서비스 시장의 약 68%를 장악했다. 엔트 파이낸셜은 전 세계 더 많은 국가에 금융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년 안에 전 세계 20억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는 목표다. 태국 3사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트루에서 분사한 어센드머니는 지난해 출범 후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서비스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